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네. 어제 이어서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까지 내려왔어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미국에서 좀 오늘 새벽까지 오늘 거래가 없었잖아요. 유럽만 거래에 있어서 그런가요? 어제에서 오늘도 크게 외국 매도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사자도 물론 조금 살아나는 건 하는 거래가 조금 어제 되면 늘어나는 건 하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썩 아주 활발하다? 이런 느낌이 네. 아니죠? 네, 뭐 시장에 대한 조금 그 활발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외국인 매수가 뭐 적극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차익 실현, 이 물량에 대한 좀 나오고 있다. 기관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네. 뭐 사모펀드 쪽이라든가 일단 58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해서 이틀 연속 지금 코스닥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활력이 좀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거래소 쪽에다가 이제 단기 베팅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현상 네,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뭐 GDP에 대한 쪽도 어제 리커창 총리가 국영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올해 이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심각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 4분기 GDP는 7.3%가 나왔고요. 지금 작년 전체 GDP 성장률은 7.4%. 그래서 뭐 양호한 이런 그런 수준을 했습니다. 네. 딱 예상했던 수준이네. 7.5% 정도였는데 뭐 예상했던 수준에 나왔고. 네. 중국은 사실 GDP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그 항상 서방에서 이제 그 외신에서 이제 지적하는 것이 통계적 조작이 가능한 나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오죽했으면 네. 그 리커창 총리도 본인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커창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죠. 철도 수송량, 그다음에 네.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통화 대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잣대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각국 그 각 성에서 네네. 통계가 또 올라오고 그 통계에 대한 쪽을 또 이제 중앙에서 또 만지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한 쪽에서 그 통계에 대한 쪽이 그 오류가 이제 가중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GDP 숫자는 그렇게 크게 앞으로도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22의 그 어떤 이번 22일이죠. 유럽 시간 네. 22일 현지 시간으로요. 국채 매입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규모 양적화나 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토리 또 그 설문조사에 나왔죠.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로이터 폴 그 아닙니까? 네. 네. 그 지금 22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은 있긴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그 유럽 시장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의견은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아주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메르켈 그 전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네. 이 드라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네. 지금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메르켈 총리에게 각국 중앙 정부가 각자 이제 각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이 양적완화 방침에 네.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메르켈 총리의 인터뷰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에 대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완화에 대한 쪽이 좀 갸우뚱하는데 반면에 뭐 덴마크 단스케 은행에서는 덴마크 중앙은행에서는 22 국채 규모가 서프라이즈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졌던 규모는 한 5천억 유로 그렇죠. 5천억 하고 있는데 이 로이터폴을 네. 보게 되면은 20명 중에 18명이 이번 주에 그 네.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그 규모는 한 6천억 유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 5천억 유로는 어떤 근거냐면 네. 20의 재무제표상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 이제 가장 강하게 했던 시기가 이제 그 2차 네. 2차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한 7천억 유로 정도가 나오는 거고 3차 양적 완화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놓고 미국 기준으로 해서 놓고 네네. 보게 되면은 한 5천억 유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유로 규모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6천억 유로만 나와도 네. 뭐 괜찮네. 이 정도일 거고요. 네. 7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 뭐 서프라이즈 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는 뭐 달러 인덱스도 추가 강세, 뭐 유로화도 추가 약세, 그다음에 뭐 유가도 추가 약세 뭐 이런 식에 대한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건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가 다시 좀 하라 그랬어요. 네. 이제 유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놀았잖아요. 미국 채권이나 거래가 없었는데 그래도 뭐 거래되는 건 뭐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되니까 선물 갖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요. 브렌트유 그리고 텍사스 중지를 모두 한 0.7% 정도 다시 내렸어요.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것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요. IEA의 국제에너지기구 예, 비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치가 좀 조금 내려가는 것 좀 하나 나온 것도 있었는데 반대로 오늘 유가 좀 다시 내린 것은 이라크에도 석유 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말이죠. 일일 생산량이 50만 배를 증가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가 남부지방의 유정이라 그러나? 여기서 네. 생산이 잘 됐대요. 네. 그리고 북쪽에서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랐지. 안 가봤으니.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더 늘어났는데 뭐가? 자기네들이. 네. 네. 그동안 이제 이라크가 뭐 전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생산 시설비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잘 안 됐었나 봐.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늘어났는데 4월 달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여하튼 유가 움직임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전반적으로 있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HSBC는 뭐 유가 바닥권이다. 다만 이제 3년에 걸쳐서 크다 U자요. V자 아니고 U자형 반등 정도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쪽으로 보면은요. 유가 저는 올해 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어찌 보면 한 명이라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최대 그룹, 2위의 최대 그룹이 돈을 한번 쌌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거의 그때 언저리에서 고점이 났던 기업이 있어. 네. 한국전력. 네, 그래서 9월, 10월에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쉬었어요. 오랫동안 쉬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저는 약간 띄어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에너지 가격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아지는데, 회사 측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또 전기값 내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악재가 있었어. 근데 실제로 이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1분기인데, 모르죠. 어떻게 됐지만, 그런 거라는 건 안 한 것 없이 외국인 형들은 사는 추세였어요. 그걸 파는 적이 없어요. 아니, 팔기도 했지만 추세적으로 좀 비중이 올라가고 있었던 게 황출량인데요. 오늘 뭐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올라가네요. 네. 5-6%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 보이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런 레포트도 있다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작년 11월 정도에 추천이 아니라 레포트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전화를 보는 이런 뉴스가 좀 특이한 게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주가는 웬걸 오히려 한 20%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해가서 슬쩍 발을 뺐는데 관심주에서 빼놨는데 네. 안국약품이 거의 오는 상황일까요? 네, 안국약품 같은 필러? 경우는 뭐 필러는 모르겠고 여자도 필러인가 그건가? 뭐 어떤 그 같던데 뉴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라줄란 힐러 네라는 건데 피부 힐링 촉진 의료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국약품과 동국제약 간에 이제 3자간 공동 판매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입증된 4등급 의료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부에다 주사를 놓는 거네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간 시장에서의 반응이 얼마나 좋을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러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본인이 놓는 건 아니겠죠. 뭐 의사가 알겠죠. 필러인데 본인이 뺨에도 넣을 수 있니 너? 아니요 못 넣어요. 겁나지. 네. 어디다 넣는지 몰라. 하여튼 올라갑니다 오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대키움증권에서 드라마 사람 얘기하면서 영화로 좀 얘기해놨는데 키스다 미디어플렉스다 이런 뉴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뉴는 강보합이야. 오늘 좀 올라갔다 좀 했는데 하여튼 오늘 거의 고점을 아직 못 갔어. 미디어플렉스가 오늘 난리 났어. 또 6.5%요.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특징주가 골고루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백화점 주식 중에서요. 백화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요. 백화점에 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백화점 관심 없어요. 근데 이성훈 대표가 얘기해갖고 잠깐 관심 넣어놨던 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한화갤러리. 한화갤러리야. 근데 네. 저는 굳이 백화점을 따진다 그러면. 아니, 약한데, 굳이 백화점 만다면 이 주식을 봐야 된다 보고 있어요. 네. 여기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네, 근데 주가는 개바닥이죠. 근데 현대백화점도 또 되게 애매해진 게, 현대백화점도 뭐 그럴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 뭐 입점하면 되니까, 거기에. 근데 그 현대차에서 독단적으로 하겠다, 백화점 사업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치사한 거지. 뭐. 치사한 거지. 그럼 치사한 거지. 재밌는 거는. 근데 그 정몽구 회장님은 그럴 뿐은 아닐걸. 현대산업에서. 우리도 면세점 좀 하자. 현대산업에서. 현대산업도 지금 면세점 하겠다고 진출을 선언해 있는 상황이고,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라인이 있나요? 없지 없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산업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뭔가 나고, 백화점은 그냥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이런 식에 대한 구도가 짜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하려는데 바로 네. 어떤 회원님이 노마드님 쓰셨는데요. 네. 아래 떨어진 거에 또 최고봉은 그거야. 우리 이성훈 대표가 아니라 그 이상인 대표를 디스하는 분이 나타났어. 그것도 NH 엔터 키움증권 대키움증권에서 디스하셨어. 네. 속 지원하게 됐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난 솔직히 아까 뉴스만 봤어. 내용 잠깐 봤거든. 정체성 얘기하길래 그건 줄 알았어. 뭐야? 정체성이란 거는 우리 일상 우리 살아가면서 정체성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뭔지 알아? 뭔데요? 성정체성. 아 성정체성. 아 요즘은 그 이제 뉴스 언제 그런 봐서 갑자기 키움증권에서 NH의 성정체성에는 뭔가 해서 딱 봤더니 네네. 뭔가 뭘 하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상진자라는. 그 얘기 또 잠시 후에 다르겠는데 어떤 NH엔터는 약하고 네이버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에 가장 강했던 거는 제가 예상국부터 N 네이버였는데요. 뭐 그만큼 강하진 않아요. N 그렇지만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이 살아있다는 거 잠시 후에도 한번 입으시면서 오늘 뭐 그래도 핵심은 마무리 퍼시픽. 그다음에 이게 또 거의 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간 거. 뭐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은 네. 작년에 150% 갔는데 올해도 뭐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 아이고 손님 오셨으니까 네네. 손님 얘기하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출발했어요? 조금 반등하나? 중국 시장 지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은 뭐 반등에 대한 쪽 1.57%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됐던 것 그리고 이제 중국 GDP 지금 잘 나온 것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NH 엔터가 빠지는 이유는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새누리당 그 이종훈 의원이 청소년 이용 불가 모바일 게임에 한해 모바일 게임인데 왜 NH엔터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연령이나 게임을 내용 정보를 표기를 의무화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날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NH엔터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NH엔터는 앞서 얘기 하나 했잖아. 정체성. 네. 정체성으로 한 방 먹었다. 무슨 정체성인지 모르겠지만. 아, 게임에 산데 왜 자꾸 이제 그 결제하려고 하냐, 이게 싫다 이거죠. 하여튼, 우리 게임 업종에 또 세계 최고, 키움증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는 걸로 듣는 건 아니고요. 아, 상해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오늘 1.몇% 반등? 오늘 1.57%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일단 반등은 성공적이고, 뭐, GDP가 잘 나왔으니까, 뭐 시장에서의 우려가, 뭐,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일단 성광퉁 얘기가 나오고 나서 후광퉁 시장에 대한 쪽이 좀 힘을 못 쓴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광퉁 쪽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성광퉁을 준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급등에 따른 동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사실관계 어저께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저께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중국 전문가들 얘기 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요. 어저께 이제 중국 증권사 3대 증권사 시틱, 하이튼, 코타이준, 코타이준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군데 이제 신용 거래 계좌를 3개월 동안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이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무슨 정말 공산당이 정말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하냐. 이게 나오는데요. 이런 정책이요. 우리나라에 딱 이건 없었어요. 이거는 딱 특정 증권사 세금으로 찍었잖아. 대응 증권사에 대해서 신용을 금지시켜버렸잖아요. 신용 신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거 엄청 많았어요. 이성훈 대표는 몇 년부터 주식했어요? 저는 그 90몇 년도입니까? IMF 이전이야, 이후야? IMF 이전에 잠깐 했다가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아 그러면 IMF 이후에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책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이 바뀌었지만 IMF 이전에는요 이런 게 우리나라 엄청 많았던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93년에 잘 들으셔야 돼요. 93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시장이 개방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 들었고 그 후에 들었고요. 지금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만. 지금 보면 딱 3개 증권사에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신용, 전체적으로 신용을 죽여버려요. 신용을 죽여버려요. 네. 또 주식이 또 많이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시 여기는 것이 오늘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게 키움증권이잖아요. 당일 매매를 허용하잖아요. 네. 제가 처음 업계 들어왔을 때 당일 매매는 그냥 5일 결제예요. 하면 3, 4일 동안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됐죠, 할 그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갖고 당일 거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풀어주면 3일 거래를 바꿔요. 그럼 오늘 사면 내일 모레 팔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시장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하냐면 전화 걸어요. 전화를. 그래갖고 누구한테 전화하면 증권사에 전화 걸어요. 당국에서. 너희들 모여봐 이놈들아. 예. 모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율결의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기관투자가 증권사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네. 기관투자가의 증권사 이런 데 워낙 많이 했으니까 거래를요. 자율결의를 해서 순매도 자율결의를 합니다. 자기 상품이건 뭐 기관이건 개인 돈이건 간에 모아서 있잖아요.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다 해갖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과열됐다 그러면 100억을 샀으면 무조건 101억을 팔아야 돼요. 순매도랍니다. 그거를 네. 매일 이게 다 회사에서 나라에서 뭐 아 그런 적 없다는데 자율경이나 결의라는 결의. 형식으로요 매일 보고합니다.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순매수를 자율결의합니다. 웃잖아요. 네네. 웃잖아요. 아, 이게 확실히 쌍팔년도 그때. 네. 네. 그게 외국인 시장이 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잘 네. 들으세요. 그렇게 웃잖아요. 떨어지는데 순매수 결의래요. 예? 네?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날라간 게 어딘가 날라간지 아세요? 3대 투신 다, 그래서 날라간 거야. 그래서 3대 투신이 다 바뀌었잖아요. 어머님이 한남 투신 주주였다 그랬죠. 한남 투신도 주주실 거예요. 네. 왜냐면 한남 투신, 나 저거, 저기, 그쪽이잖아. 그쪽이죠. 네. 이북 구도청. 날라가는 거야. 네네. 왜? 시장에 떨어지면 무조건 사게 하거든. 네. 자기 돈, 고객 돈까지 다. 네.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우리, 지금은 증거금 뭐 20%, 40%, 60%, 100% 정해져 있죠? 네. 예전에 일률 40% 이런 게 있어. 네. 일률 80%를 만들어. 일률처럼 100%를 만들어. 예? 네? 네. 미술 아예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게 있던 거란 거야. 근데 우리나라 IMF 이전에 그런 게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IMF 이전, 이후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식 외국인 개방 이전 이유가 바뀌는 건데요. 그게 중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요. 엄청 떨어집니다. 막 뭐 3% 4% 훅훅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년의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이 정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걸 따지면 되잖아요. 이성 대표는 어떨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중국 주식이 지금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더 성장세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 주식이죠. 정정남 국가님이 맞다 네. 그러면 네. 맞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네. 의견을 드릴 뿐이잖아요. 네. 정경남 국가님이 맞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증권점 논하거든요. 올해. 증권점 무조건 논할 수밖에 없대요. 네. 그게 맞다 그러면. 네? 지수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2200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2400, 600 가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런 시장에 에브리바디 좋아지면. 근데 그게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2600에 갔다고 해봐. 그럼 30%잖아. 어? 지금 중국 지금 3천 올라갔다고 떨어져서 하는데 중국이 쉽게 얘기해서 4천 5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30%, 40%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중국. 예를 들어서 어저께 보세요. 어저께 잘 보시면 어저께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일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 있잖아요. 낮은 지나서 어디 가서 고속전철 얘기했죠. 네. 저는 그 정도라면 이거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장,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 반응이 없어요. 저 냉정히 반응이 없던가요? 철도 관련주 올라요? 안 올라, 이런 거 있는데 잡주. 아, 그러니까 잡주 올라, 그러다 말 거 아니야. 잡주만 최근에 반응, 이게 100%인가? 몰라, 나. 아니, 잡주 뭐냐, 이거 안 올릴 거라고, 지금. 아, 100%, 증거금 100% 개잡주. 올라? 큰 호랑이. 올라? 네. 큰 호랑이만 최근에 좀 올랐어요. 아, 근데 보면, 네. 아, 뭔지 나도 알긴 하는데, 네.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중국의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SOC 해갖고, 네. 중국에서 동서 교류 해갖고, 동서에서 거기서 그 고속전철 막 놓고, 이게 진짜 나이지리아 놓고, 인도 가고, 미국 보스턴 가고 그러는데, 뭘 사겠어? 저는 이제 중국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 근데 제가 중점은 분명히 아니지만, 좀 알긴 하지만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그걸 못 사갖고 속상했던 사람들이 겉바라 이놈아 떨어지지 않아 이 XX야 너 잘됐다 이런 생각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식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 익숙하지 않잖아. 내가 삼성전자는 알지만 샤오미는 모르잖아. 그잖아요. 내가 뭐 기업은행 알더라도 공상은행 잘 모르잖아. 그런 우려가 있어. 또 하나는 환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환율의 변동. 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건 미국이건 해외 주식을 하셔야겠다. 에? 그런 관점에서 키움증권은 매력적인 회사다. 왜? 그런 거 다 해주는 데가 있잖아. 김세한 대리 팀에서 와서 또 설명해 주잖아. 그 친구는 미국 잘하잖아. 미국 잘하다 보니까 중국은 솔직히 나보다 몰라. 그래도 막 얘기하잖아. 응? 그잖아요. 그쵸. 이재수 전문가, 이거 정말 전문가이잖아요. 막 얘기하잖아. 그리고 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아침에 나오잖아요. 강준혁 위원 나오잖아요. 강준혁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이 업계에 있는 친구 중에 주식을 제일 잘 알아요. 중국 주식을. 뭐 이재수 전문가만큼 알 거라고요. 그분들한테 질문해서 들어보면 되잖아. 키움은 정말 매력적인 증권사한테. 그런 거 다 서비스 제공하잖아. 대형 증권사라서 그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대형 증권사라.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키움이... 부분만 딱 뜯어갖고, 딱 해갖고 사장님 메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누가. 이런 방송을 말... 하고 있다고. 그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사장님은 지금 인터넷 뱅크에 꽂혀있기 때문에 잠깐 이런 거 신경 쓰실 시간이 없어요. 그런가? 예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인터넷 뱅크 해야지. 아, 그런가? 네. 네. 이성훈 대표는 중국 어떻게 봐요? 중국 저는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후광통 쪽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아, 계속 나오죠. 근데 네. 이제 성광통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다는 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뭐 내가 중국인이라면 성광 심천 쪽으로 심천 쪽 주식 사지 굳이 급등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 심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쪽을 사겠느냐라는 거겠고 근데 이 심천 시장에 대한 좀 제조업 비중이 더 높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오히려 이 제조업 비중이 높게 되면 아쉽게도 이제 국내 제조업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주식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 아 얘기 나잖아. 근데 우리 그거를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딱 한 정도 그 장면 보여줘.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있어. 우리 강준혁 위원이 업계 처음으로 말한 게 있어. 우리는 기간 매수 외국 매수가 딱 보이잖아요. 네. 장중에 거의 보여지잖아요. 네. 그죠. 네. 중국 주식에서 보여 안 보여? 중국 주식에서요? 네. 기관 투자, 외국 투자 비중 매매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량 거래. 기억나죠? 대량 거래. 네. 대량 거래한 종목들의 수, 그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1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 뭐 회사별로 약간 다른데, 그걸 통해서 기관 외국인이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매번 얘기할 때만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외국 매매가 장중에 보이잖아, 외국계 매수가. 예? 그거 못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페어한 게임이 아닐 수가 있죠. 자기네가 다 노출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량 매수 그거에 대한 것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매도가 대량 순매도가 늘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2주 전부터.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도 강준혁 의원이 지금 중국이 약간 이제 지금 꺾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심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 2015년 그 세 번째 거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난주 건가요? 여기 들어있나요? 아 그거. 아, 여기 예, 지금 들어있으니까 뭐 들어보시면 시즌 2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도 물론 저희도 녹음할 때 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오늘 녹음하면 저한테 내일 올라가게 텐데요. 하여튼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관심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유가 얘기 아까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라 증권 화면 좀 잡으세요. 노무라 증권이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또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요. 이 친구가, 원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요. 이 친구가 또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유가가 지금 어쨌든 반등해갖고 뭐 $50 된다, 안 된다,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떨어져갖고 다시 떨어져서 46? 이거 48?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크게 봐서 45에서 지금 50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최근 흐름인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결국은 언제까지 간다? 결국은 30에서 35달러까지 간다. 화면 좀 이성원 대표까지 잡으세요. 네. 이 옆에 여자 또 누구야? 옆에 여자는 광고입니다. 아, 나 깜짝 놀랐네. 네. 키세이퍼스픽 광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잔 이 누구 이름이 뭐야? 제뉴알 뭐예요? 야, 뭐라고 읽어야 돼 이름을? 아, 이거 인도계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 네. 어쨌든 뭐 제뉴알. 5일이 30달러까지 간다. 그죠? 이게 소속은 노무라 증권이야. 노무라인가요? 30에서 35달러까지 수준까지. 그러니까 네네. 맞추면 35달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또 읽어봤으니까 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 이거 따져갖고 제가 번역이 틀렸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뭐 제가 다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 찾아가면서 다 읽을 시간은 없어. 솔직히.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죠. 사우디가 우리가 대국 이런 거 하면 뭐라 그래? 제공권을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하죠. 농구 선수할 때 이럴 때 보면 그 네트 플레이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 양반 얘기는 사우디가 절대로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을 거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사우디가 생산을 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삼성이 반도체 1위잖아요. 글로벌 1위인데 놓칠 이유가 있겠어? 없죠. 만약 놓칠 우려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돈이 없으면 있으면? 뭐가 있어? 생산이 엄청 늘려버릴 거잖아. 그렇죠. 딱 그겁니다. 치킨런 게임이라는 표현이 안 했죠. 딱 치킨런 게임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뭐 지난주에 보면 미국에 유정을 몇 개 닫았다. 뭐 막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뭐 뱅크럽시 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호 팀장의 근데 그거 보니까 날씨 때문에 닫은 거구만. 아,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건 있지만 네. 그거 이제 반대할 거란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내 얘기 그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삼성이 반도체 1위를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K나 마이크론이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 늘려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요. 삼성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생산을 더 늘려버리겠죠. 그래서 그동안 한 차례 거의 10년 동안의 반도체 치킨런 게임이 끝나서 3명이 과점체제 형성한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설명하면. 제 이런 표현을 이 친구의 레포트 써있지 않지만 제가 재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우디아가 여기서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두 번째. 아까 보면 본드가 나오잖아요. 본드. 그래서 이 양반은 주식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질 않아. 주식시장은 여전히 좋아질 거란 생각하는데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채권사라는 거야. 이 양반 주장이야. 네? 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양반의 이 노무라 증권의 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가 누구나 맞는지 몰라. 우리는 물론 전주원님의 의견이나 그 위에 팀장님의 의견이 100% 맞다고 믿잖아. 그래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근데 이제 HSBC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네, 어제 그것도 얘기죠.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비산유국에 대한 그 생산량에 대한 쪽 전망치를 감산했잖아요. 근데 그게 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가 그걸 갖다 덮어버렸으니까. 이라크가 그걸 덮을 정도로 이제 증산량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오펙이 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펙이 원하는 건 나는 마켓 쉐어 유지할 거야. 난 증산할 거야. 니네가 줄였는데 줄이고 있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인다라기보다는 생산량의 증가량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오펙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IEA 그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올해 그 전망치에 대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올해 내내 공급량이 그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량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3분기 정도에 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3분기 정도 갔을 때 시장에서 이제 공급량과 수요량이 좀 일치하는 3분기? 예, 3분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아, 좋은 얘기야. 디맨드 서플라이 밸런스라고 해 갖고 2015년도 4분기까지에 대한 흐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요게 이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서플라이입니다. 초록색이. 공급량이 계속 초과해요. 작년 3분기부터 초과했어요. 작년 3분기부터 공급량이 초과가 된 게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초과가 되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유가가 지금 그 공급량에 대한 쪽이 초과가 되는데 3분기 때 살짝, 이제 3분기 정도 가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데 그래도 공급이 여전히 좀 더 큰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휘발유 더 써야 되는데. 네. 아, 이 나쁜 놈들이 두바이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두바이 어디야? 두바이가 엄청 높은 빌딩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뭐? 왜 3분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할까? 나한테 물어보니? 3분기에 경기 회복이라는 근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이게 나 이게 지금 물결이 추워지나?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재고하고 이 지금 차이를 얘기한 그 수요 공급 차이를 지금 그 계산해 놓은 게 요 막대기거든요. 막대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3분기 아니 3분기는 여름 가을인데 왜 갑자기 여름 아니에요, 여름. 3분기? 에어컨 왕창 트나? 아주 물어봐. 답 없는. 네. 아, 올해 들어 처음 하네. 네, 관통병 네. 끼리는 거는 뭐야? 불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의 전망은 3분기에도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권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HSBC도, 유가가 V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U자형 반등을 한다. 근데 이 U자형 반등도 3년에 걸쳐서 U자형을 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 3년에 얘기, 걸쳐서. 불법 얘기 나왔으니까. 네. 아까 화면 아직. 예, 예. 나은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하나 잠깐 보죠. 불법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두 남자 쇼 팟빵 지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떤, 오래간만에 보여주는데 요즘은 주식 얘기만 안 쓰고 그런 얘기를 또 수준이 나오시는데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두 남자 쇼에 보니까 우리 랭킹 우리 이제 새로 들어갔잖아요. 네. 뺐다 들어가니까 이제 랭킹 좀 처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바일 쪽이랑 이거 왜 그림 좀 잡으세요. 모바일 쪽이랑 PC 쪽이랑 등위가 다르다는 거야 순위가. 여기에는 이제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없다 이거야. 여기에 지금 순위가 지금 보게 되면 내려 있다는 말했죠. 네, 밑에 보면은 이게 이거죠. 쭉 보게 되면은 딱 한 종목이 여기 밑에 있는데 뭐가 안 보인다는 거 뭐가.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코멘트 하셨어? 좀 읽어봐봐. 네네. 이분이 쓰셨어. 팟빵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고. 네. 그 나뿐인 거야. 네. 자기도 동감한다는 거야. 네. 이게 키움 보안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네. 뭔가 좀 이유를 알고 싶어. 그죠? 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짧게 그냥 보겠는데요. 시간이 오늘 좀 약간 늦어졌어요. 오늘 정정민님의 말씀에 흥분이 돼갖고 네. 대 이게 보통 증권사라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대증권이라 대표적인 증권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에 김병기 연구원. 네. 아, 김병기 존경하는 분야. 네, 이분이 삼성전자 출신이신가요? 아, 그럼 난 몰라. 네, 아마 그 만난 적 없죠. 딱 벌써 이름부터 좋아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병기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왜요? 제 친구가 또 있어. 제 친구가 병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 훌륭한 일에 네. 내가 얘기했잖아. 그 친구가 대한민국의 수소차를 책임지고 있다. 아, 그분이 또 이름이 병기야. 병기. 그분 매우 바쁘실 텐데 최근에 엄청 회장님께서 그 수소차 가격 인하하라 그래갖고 그 5천만 원으로 빨리 만들어 1억인데 그러니까. 아, 쫓아가야지 반으로 그냥 역시 정몽구 회장님은 그것도 과감해. 과감해. 목표 주가 6만 6천 원입니다. 올렸죠. 제목은 디램의 천하 3분지계 완성이다. 이게 앞서 말했던 네. 치킨럼이 끝나갖고 이게 그쵸. 간다는 거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치킨럼 게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팡의 키. 아, 이분은 벌써 딱 보고서 나오잖아요. 어팡의 키. 네. 어팡의 키가 수요 증가율을 밑도는 공급 증가율이다.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율은 그걸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죠? 가격은 떨어져도 원가율 하락률을 초과하지 못할 전망이라 여전히 이익에 대한 사이클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여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랜드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하이닉스 M&A 얘기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랜드 쪽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기술을 갖다가 회복 그 보충하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기업들을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랜드에 대한 체질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 16나노 공정에 대한 쪽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네. 얘기. 네. 랜드에 올해 이제 랜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텐데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삼성에서 SSD 최근에 이제 SSD 얘기 많이 나오죠. 이 SSD로 인한 랜드 수요가 폭증하는데 여기에 또 수익력이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램의 뭐 천하 3분지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죠. 이 3분지계가 완성이 되면서 순현금이 아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왔던 순현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마지막 네. 한 쪽에 또 꼽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이분이 세상을 다 아시는 거야. 네. 다 정확한 포인트를 찍으신 거잖아요. 순현금을 주주환원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현금이 쌓이면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현금이 쌓이면 장부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낮아지지 그냥. 우상향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클에 대한 쪽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지금 이거고 만약에 현금이 쌓이면 뭐 하겠니? 회장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방송 문제나? 네네. 뭐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현금이 쌓이는 사이클로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겠고요. 키움증권에서의 지금 바라보는 매출에 대한 증가치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17조 올해 20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20조 이런 매출에 대한 조 내년에 20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이클 자체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 예전에는 적자 흑자 적자 흑자가 그러니까 반복이 됐습니다. 이성 대표 MMO 1조 갔다가 마이너스 5천 원 맞지?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쭉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김영건님께서는 네. 같은 회사니까 네. 같은 회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네. 우리 방송 보신 거지. 네. 그 이건 제 얘기를 본 게 아니라 이성 대표를 보고 강업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딱 받아낸 거지. 그럴 리가 있겠나요? 네. 네,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는요, 일단 특징조 계속 한번 몇 개 살펴보고 이슈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든가 특징조 좀 상승조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도 초대 손님 있으니까 2부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또 이분이 나오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 말씀을 드렸죠. 일단 뚝심 있는 전문가. 한번 잡으면 거의 그 인사이트가 남다른. 그러니까 남다른 인사이트를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한번 잡은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을 고객분들에게 창출해 주신 분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 중에 검증됐던 그 수익률로 검증된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분은 바로 주동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인사이트 펀드가 생각이 나서. 아, 인사이트. 네, 그렇죠. 그건 전문이죠. 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설입니다. 네. 인사이트 펀드. 인사이트가 60년 됐는데. 최근에 인사이트 펀드 플러스 들어왔어요. 아, 나도 아, 얘기했잖아요. 네. 저, 나한테 그러니까. 전화왔다고. 네네. 이제서야. 그 2008년 네. 얘기죠? 2008년 됐죠. 네, 2008년도 네. 얘기인데 장모님한테 1,000만 원 받은 거 우리 와이프가 했거든. 네. 네. 네, 전설로 통합니다. 인사이트 펀드 네. 출시하자마자 바로 매진됐던 2조 원 규모였거든요. 불소사고요. 백 없는 네. 사람 들어가지고 됐어. 그래서 그런 펀드가 네. 네,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네. 그런 주식도 그런 펀드도 드디어 꽃피는 봄날이 왔는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글쎄요 꽃피는 봄날이 계속 와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상식이 그렇게 통하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딱 작년에 내렸던 주요 국가 봤더니 러시아. 그렇죠? 뭐 석유나 뭐 가스 팔아먹어 가지고 거의 70%를 버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러시아 정도가 유가 하락 때문에 손실이 났었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다 릴릴리만 뭐 신나가지고 신고가가 났다라는 걸 감안하면 네. 우리나라가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서 올해 제발 정신 차려서 제정신 정상적인 시장이 돼.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념상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뭐 충분히 뭐 자산 가치가 풍부하고 거기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시중에 돈이 없고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밑에서 좀 밀어줘야 사줘야 올라가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그 기미가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그 이름이 나왔네요. 네. 보니까 네이버에 뉴스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액면 분해라고 쳐보세요. 그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로봇 D였는데요. 한국 이름이 이명진 삼성전자 전문이에요. 이명진 삼성전자 전문가 되고요. 어저께 이제 그동안에 이제 K탑 30회 갔고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도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우리나라 초고가주 액면 분해라고 한번 내용 나올 것 같은데요. 유동 초고가주 저유동성 기업의 38곳에 재무 최고 책임자를 담당 임원가해서 불러버렸어요. 오늘. 예. 무슨 뭐라? 예. 어, 마인마 그런 거죠. 와서 찬장하시면서 우리 높은 뜻에 이렇습니다. K-TOP 30 니네들 중에서 말 안 들으면 8곳 뺀다. 이번에. 30이 안 들어주면 빵이지 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부터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네. 있는 그룹은 그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고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로봇을 우리 알았는데요. 로봇 E였는데 이 명진 전문. 이름을 알았어. 이 사람이 영어 이름을 알아버렸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어? 보여드렸어요? 아 지금 네. 화면이요? 네, 지금,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거래소 지금 증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롯데지가 네이버 주당 50만 원 이상인 초고가주 액면부담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0일에 초고가주 저유동성 기업 38곳 재무 최고 책임자를 재무 담당 임원과 만나 적극적인 액면.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만나갖고 지금 얘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님. 네네. 코스피가 일단 나름 반등을 보이고 유산 이틀째도 반등을 보이겠는데요. 네. 근데 뭐라 하죠?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이거 좀 근데... 보세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추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예전이라는 부분은 12월 달 같은 경우나, 12월 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 저항대가 확실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을 주는데, 요게 꼭 시속게임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꺾이는 타이밍에 코스피가 반등 주면 이 구간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황 같은 경우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랠리가 좀 더 이어졌다면 이 구간의 돌파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꺾이는 타이밍에 코스피가 돌파되면서 그래도 1950선까지는 이 영역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종목들이 살짝 돌아가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느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유가가 반등하면서 그동안 유가 폭락에도 잘 버텼던 SOL이 2년 동안 빠졌거든요. 유가가 반토막 났는데 오히려 10월달, 11월달, 12월달 보면 SOL은 굉장히 강력하게 버텼고 어제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유가 반등 신호에서 대표적으로 SOL 같은 종목과 뭐 어제 같은 경우 GS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급반등을 했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기 21선 돌파하면서 반등 시그널이 나왔고요. 조선도. 그렇죠. 조선업종도 현대중공업이 급반등하면서 단기 반등이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각가지 반등하려면 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뭐 바다 건너서 별의별 그 뭐랄까 악재들을 다 딛고 반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반등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구간에 진입하면서 종목들이 돌아서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 종합주가지수 반등 타이밍이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코스닥이 살짝 그 전고점 돌파 직전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였던 시장이 분명히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의 돌파는 코스닥의 조정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570포인트 전후까지 약간의 조정 가능성 요 타이밍과 맞물려서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1950, 50 정도를 도전하는 이 시나리오가 현재 맞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느끼시겠지만 코스닥은 강밥 0.7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3포인트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나름 힘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는 GS건설이 반등 봤더니 오늘은 뭐 현대건설이 오늘 아 현대건설 올라요? 그렇죠. 오늘 반등폭이 좀 있는데 현대건설도 때마침 아시다시피 정부가 한전부지 매입했던 현대차 그룹의 뭐 투자 활성을 위해서 한전부지 그 건설 부분을 좀 허가를 좀 일찍 앞당겨서 투자 확대를 빨리 하게끔 그래서 그 스케줄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아 깜짝 놀랐네. 잠시만요. 네네. 깔팅 하나 들어도 되나? 어떤 깔팅? 들이대십시오. 분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있잖아요. 네. 분봉 오늘 보면요. 현대건설이 9시 10분, 15분까지 오르는 게 없어요. 진짜로. 한 0.1% 뭐 올라갔고요. 딴 것들이 한 0.5% 올라갈 때 이거는 오른 게 없어요. 보합 뭐 그 150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아, 진짜로. 네. 뭐 9시 10분 쯤에 보시면요. 그때 모니터 방송에서 아침에 제가 슬쩍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자, 분팅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팅. 네. 분팅 보시면 돼요. 네. 분팅 첨석도 올랐는데요. 네. 아니에요. 아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올라간 게 0.5%가 오른 게 없다니까. 네,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분봉 거짓말 안 하죠. 네. 우리. 네,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특징주를 불러달라길래 오늘은 특징주에 이런 특징주 할 때가 아니고 특징주 좀 3, 4%짜리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네이버나 뭐 NHL 엔터타임이 할 거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현대건설 얘기했어. 왜냐면 건설주 좋다 이거야. GS건 똑같은 얘기 있어. GS건설 10분의 1 토막되고 현대건설 계산도 안 나오지만 굳이 제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딱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4, 5년 걸릴 거를 원래 정문계장이 연초에 물론 얘기도 했죠. 어저께도 이 방송 얘기했을 거야. 네. 쭉 가셨잖아요. 개동에. 네. 개동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엘렉터 그쪽에 있는 거 있잖아. 네.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하는 데 있는 데잖아. 거기 네. 잘 안 가요. 네네. 진짜 잘 안 가요. 현대건설 그쪽에. 네네. 거기를 쓰고 가셨어요. 그래서 서둘러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 105층 사는 게 뭐야.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한 살이나 젊었을 때 그 105층에서 더 일찍 많이 일하시기 끄겠죠. 네. 그러니까 웃자고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하면서 네. 한전부지 개발을 적극 더 빠르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일하게 성장, 그나마 스토리가 있는 게 현대건설이다. 네. 왜? 돈은 누가 내? 현대건설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 3인방이죠. 현대차, 현대몹스, 기아차가 내는 거야. 30%. 돈 버는 건 얘네가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오늘 4% 올라가네. 네, 그렇죠.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죠, 진짜. 왜? 아무리도 젠장, 이거. 근데 아, 현대건설이 지금 사실 밸리에이션상으로 0.7배 PBR 배수로 0.79배 수준인데 사실 거기까지 내려간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PBR 배수로 자 10년에 한 번 정도 내려가는 가격대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건설사들은 더 많이 빠진 건설사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현대건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면 실제 현대건설은 독보적으로 이번 2014년 실적 발표도 아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네. 뭐 꾸준한 실적 뭐 분기당 한 2-3천억씩은 꼬박꼬박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이고 뭐 부실 사업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해서 웬만한 건설사 중에서는 역시 탑이죠. 현대건설이 네, 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작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이 지금 왔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그 파워게임에서 현대차로 인수되면서 파워게임에서 좀 밀린다는 경향이 있어서 빠졌던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다 얘기해줘. 그렇죠. 말씀하세요. 현대건설이 엄청 파워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뉴스 보셨어요? 그런 것도 눈에 띄고 막 떠들잖아요. 브랜드 선호도에서 4위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단연코 삼성라면이 1등입니다. 네. 현대건설의 그 뭐 브랜드도 몰라. 그래, 3, 4위 떨어져 있었고요. 거기서 특명을 내렸네? 3년에 1등 만들라 그랬어. 네네. 누가 얘기했겠어? 누가 얘기했겠어? 회장님. 아, 뭐 회장님인지 모르지만, 야, 진짜로. 예.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앞으로 좋아, 그래서 성장 네.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니야, 말은. 그렇죠, 그렇죠. 성장 스토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 이런 애들이 돌아서고 있다라는데 포인트를 한번 줘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 GS건설이 반등을 강력하게 했고, 뭐, SOL 같은 경우가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오늘은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PBR 배수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내 거의 최저가입니다, 보시면. 적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뭐 정상적인 개념이면 저 정도까지 내려가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개념이면 실제로 저게 뭐냐면 권리금을 다 뺀 가격에 할인쳐서 나온 그 떨값에 처리 나온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진 가격 자체를 먼저 뭐 인정하는 거지 얘네가 뭐 권리금이 깎였고 현재 가치보다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사줄 만한 자금도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들 그 자금들이 다 숨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고퍼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뭐 네. 아모레 같은 거 잔뜩 사 있고 뭐 이런 뭐 SK텔레콤 뭐 이런 그동안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짙었던 내수 업종에 주로 많이 사 있고 코스닥 업종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관망하는 분인가 짓고 저평가 부분이 해소되는데 이제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변수가 작용한다면은 종목들이 여기서 사실 V자 반등할 종목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거를 아무리 외쳐도 시장이 정상으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평가된 종목들 저평가의 개념이 진짜 자산가치 풍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캐시만 다 갖다 팔아도 이 그 현대 건설 같은 경우 한 6만 원 정도의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데 현재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네. 아 오늘 흥분했어. 그 주동님한테 내가 좀 삐졌어.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네네. 아, 짜증나 오늘.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 거짓말을 안 해요. 과장은 좀 한다고 제가 말씀드 과장은 좀 있을지. 제 화면 잡으세요. 제 없는 얘기는 안 하죠. 이 화면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안 하는데요. 질문 잡기 위해서 그 클릭을 딱 잡아드릴게요. 여기. 이거 들어가시면요. 시간대까지 다 나옵니다. 예, 네, 이거 좀 봐주세요. 진짜로. 아,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분봉이 아니라는 분봉이 거짓말하나?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 그쪽 짜증 생각났어. 근데. 아니, 그, 제가 다시 말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니까. 글로비스 딜이 깨졌잖아요. 글로비스 딜이 깨졌는데, 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현대 엠코 아닙니까? 그쵸. 근데, 현대, 예전에도 이제 현대건설 인수 시나리오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의선이 어떻게 돈 만들까라는 게 글로비스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 그쵸. 글로비스 현대건설. 시나리오 말고 현대건설이 합병해서. 엠코를 인수하는,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25%에 달하는 이 엠코 주식 이걸 갖다가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현대건설 그 가능성 현대건설로서는 그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대건설이 빠졌던 네. 대표적인 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워낙 좋고 뭐 영업이익 보시면은 실제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시면 6,900억 작년에 7,900억 났는데 3분기까지 6,900억 났습니다. 매출 12조에. 근데 시가총이 4조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PER 배수가 8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로 합병,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수하면서 나타났던 그 왕권 싸움이죠. 네. 흡수합병 당했을 때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제 뭐 9만 원에 만약에 합병했을 때 그 뭐 그 권리와 뭐 지금 현재 가격 뭐 3만 원, 4만 원에 뭐 합병했을 때 그런 가치를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왕권 싸움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시면 이게 해소되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강력하게 붙잡았는 게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고 단지 이제 오늘 예시는 제가 현대건설이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고 돌아서는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S5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5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시장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 하락 추세, 즉 말 그대로 역배열이죠. 이 역배열 구간이 엄청난 악재 속에서 실제로 악재 유가가 대폭락했던 부분은 느끼시겠지만 지난 11월, 12월 그렇죠? 약 한두 달 최근 1월 달까지 한두 달 안에 유가가 폭락했는데 그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제 마진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는 재료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정유 업종이 유가 폭락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돌아섰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이고 장기 평선이 돌아서는 이 타이밍 이런 종목들이 늘어날수록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주식도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SOIL, LG상사 그리고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주식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자체 모멘텀이 생기면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오늘 보면 그 NH네타랑 NC 같은 게임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네.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내리는데 가장 먼저 내렸던 게 아마 NC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약간 부정적이다라는 느낌. 이 좀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실시해갖고 그 돈 갖고 뭐죠 결제 사업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 갖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급등했던 그런 부분이라 사실 NH엔터테인먼트는 방향성을 그쪽으로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 부분에 좀 더 그걸 투자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느낌이었는데 어찌 됐든 여전히 그 고폴이라고 그러죠 고스터 포카 이쪽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늦는다는 측면에서 아마 약세인데 걔가 빠지니까 나머지 게임주들이 같이 빠졌는데 결국 분위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반드시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컴투스 게임빌 뭐 NC소프트 같이 빠졌습니다만 결국 내릴 땐 같이 내려도요. 항상 올라갈 때는 내용 있는 애들은 꼬랑지 달고 먼저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진짜는 먼저 가는 법입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뭐 일리 예를 들면 100포인트가 빠지면 안 내리는 주식은 없습니다. 다 같이 빠지면 일단 다 같이 빠졌다가 거기서 제일 센 놈이 먼저 반전시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 분위기 자체를 뭐 버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코스닥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막 5포인트, 10포인트 막 폭락을 하면 그 분위기를 버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센 놈은 그 반등 줄 때 제일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의 뭐 실적 괜찮은 뭐 NC 같은 거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드립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나를 좋아하는 분이 한 3명 나타났어, 지금요. 아까 약간 오버를 해서 내가 했더니 3분 정도가 미안해서 그런지 나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좀 불쌍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현대건설 맞습니다. 현대건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잡으셨 그게 아니라, 이성훈 대표 때문에 맨날 까임 당하잖아, 디스 당하니까. 뭐 이런 건데, 어떤 분이 궁금하신데, 제가 출연하는 시간 정확히 한번 불러드립니다. 네. 아침 7시 40분부터 15분 나오고요. 멀티 네. 방송이에요. 그리고 한 8시 55분부터 9시 반까지 그냥 줄기차게 나오고요. 또 10시 10분부터 15분 동안 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예, 네,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대충 보는데 봉쇼가 때 했다고 제가 또 특징했잖아. 아하. 예, 이거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촉이 있어요. 촉은 없어. 뭐야. 학령님이 왜 학벌이 네. 좋은지 내 자식을 위해 연구했는데 비결은 핵심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파악해서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는데요. 잘못하신 거예요. 학벌이랑 그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촉이 좋습니다. 학벌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하는 거는 이런 말 하면 욕먹는데 제가 추첨을 운이 강해. 아, 그러니까요. 야, 저도 추첨부터 내가 추첨 찍고 들어간 사람이야, 내가. 야, 그건 아니게 또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영 앵커님 본 지 한 10년 한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벤지? 10년 정도 됐는데, 촉이 좋아요. 촉? 예, 네, 촉이 좋으십니다. 찍으면 무조건, 예, 네, 맞습니다. 뭐든. 촉.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아까 실수하더니. 과자도 치촉만 먹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내일. 촉이 좋은 남자로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